같더라.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세월 가면 똑같더라. 우리 인생 태어나서 꽃잎처럼 떨어져 가고 우리 인생 태어나서 이슬처럼 사라져 가네. 빛처럼 살다가 우리 인생 떠나갈 때 돈 들고 가냐 돈 갖고 가냐고 나누면서 살아갑시다.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세월 가면 똑같더라. 우리 인생 태어나서 낙엽처럼 떨어져 가고 우리 인생 태어나서 바람처럼 사라져 가네. 처럼 살다가 우리 인생 떠나갈 때 돈 들고 가냐 돈 갖고 가냐고 나누면서 살아갑시다. 나누면서 살아갑시다.